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를 여러 나라 인사들이 칭송하고 있습니다. 광명송도례 즈음에서 수웨리의 주체사상연구소조 책임자, 타이 조선친선협회 위원장, 나이제리아 부흥진보당 전국위원장, 수위수 주체사상연구소조 책임자, 네팔 노동자농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은 축전과 축하 편지들에서 김종일 동지의 업적 중에서 가장 위대한 업적은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사회주의 위협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고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굳건히 수호하신 것이라고 하면서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 업적은 조선인민과 세계혁명 쪽 인민들의 심장 속에 영원 불멸할 것이라고 격찬했습니다.